그대를 알고 싶소. 나 혼자만이 그대를 갖고 싶소. 나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여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. 그대여 생각해주. 나 혼자만을 그대여 사랑해주. 나 사랑해 줘.